마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. 더 이상을 갈 수 없네. 싶은 사랑이었다면 차라리 맺지 말지 전해주고. 유리벽 사랑 내가 이 말을 잊을 수 있나. 가슴으로 느껴보았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.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 없이. 아, 타인의 사랑.